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들의 힘과 권위, 권력의 강력한 도전으로 여기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흠잡아 죽이려고 했던 차에 이 안식일에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주장하자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아버지와 이 아들, 이 부자지간의 나이와 또 지위, 권한과 권력의 이 권위와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버지가 곧 아들이었고 아들이 곧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을 한 이 예수에게 더욱 분노하여서 죽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담하도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선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19절부터 23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 하나됨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하게 삼으셨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됨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또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이 권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녀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동등하다. 같은 단어, 같은 글자이지만 그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같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나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숨김이 없다, 비밀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시고 또 그것을 본다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뜻과 생각과 그 계획이 하나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이 20절의 첫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격과 인격을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내가 기쁘게 돼. 그가 슬픈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계획을 다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결혼하였는데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서로가 하나가 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기는 것이 있고 비밀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추었던 비밀이 드러났을 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뢰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고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에게 어떠한 숨김이나 감춘 비밀이 없다는 것이, 완전한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계시임을, 계시자임을, 자신과 동등한 자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사랑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교회 역사의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과 공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죄인 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 질문해야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그런 것에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체이셨는데 왜 굳이 꼭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으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된 출애굽기의 그 역사를 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백성들을 산 밑에 다 모아놓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때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나이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홀로 은밀히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산 밑에 서서 영광과 권능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그것은 마치 우레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도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이를 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또 난관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가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본다면, 그분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바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자원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세가 생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듣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견뎌낼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듣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멀리서 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지 않는, 들어도 죽지 않는 당신이 대표로 가서 듣고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오실 한 선지자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중보자 대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보고 들으면 그분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도 들어도 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해요.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다니요. 그런데 오히려 마의 구역의 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왕을 공경하지 않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보시죠. 24절 2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이처럼을 여기 나오는 3장,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처럼이라는 것을 이렇게나 엄청 많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in this way라는 뜻이에요. 어떤 방법이요? 그 전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불뱀에 물려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에 보고 나와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황당한 것이요. 지금 빨리 치료를 해줘야지,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놋뱀을 본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면 살게 된다는 것. 왜요? 심판과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 26절부터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과 심판을 주관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누리게 되는 현재의 부활, 생명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미래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